네, 안녕하세요. 정오가 되면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레이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아하 정오의 만나요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하 정오의 만나요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주 주제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은 각종 나물 이야기와 신앙 상담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고요. 화요일은 가정, 부부, 가족 상담을 받게 됩니다. 수요일은 법률, 부동산, 이민 상담 날이고요. 목요일은 유학교육 상담의 날입니다. 금요일은 건강의학 상담을 나누는 날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오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레이첼과 새로운 지식,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정오에 만나요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SPM 방송을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아하 정오의 만나요를 선택하신 후에 청취자 게시판이나 사연 편지함에 궁금하신 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spmtv@spmtv.kr 또는 카톡 아이디 spmtv로 글을 보내주시면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 정오에 만난 청취자 여러분들 시작해 볼게요. 자, 음악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밖에 비가 정말 많이 내리는데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오늘도 우리 나물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아우, 나물 목사님 너무너무 얼굴이 바빠 보이세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셨어요. 한 주간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 주에는 그 한국에서 제 동문들이 네. 합창단이 와서 공연이 있어요. 네. 그래서 로트루와 또 타우랑가도 또 글랜드도 그 연주회 하는 거 다 제가 코디로 따라다니는데요. 그래서 네. 이번 주는 정말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또 가이드 역할을 다 해주셔야 되는 거네요. 네네. 네, 뉴질랜드 먼저 오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즐겁게 해야죠. 그렇죠. 네. 아, 그렇게 보내셨군요. 네.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셨죠? 네, 좋습니다. 건강은. 네. 오늘은 우리 숨바귀 나물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실 건데요. 예. 네. 예.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숨바귀 나물. 그렇죠. 네. 뭐, 달래냉이 숨바귀 나물 캐오자. 맞아요. 숨바귀가 꼭 들어가죠. 맞아요. 노래에도 예. 있습니다. 예. 네. 어떤 나물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숨바귀는 뭐 너무나도 우리 한국 분들이 잘 아는 그런 나물인데 뭐 그 뭐 이름 자체에서처럼 네. 굉장히 써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인생의 쓴맛을 본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아, 네, 네. 그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 쓴맛을 한번 누구나 뭐 한두 번은 겪어보지만 그 쓴맛을 모르고는 사실 단맛을 사실 몰라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쓴맛이 또 소중한 어떤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맛이 없고 그럴 때 쌉쌀한 맛이 입맛을 돋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입안의 쓴맛을 조금 머금으면은 그 다음에 식욕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쓴맛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요즘 분들은 한국 분들 특히 단맛, 짠맛, 아, 짠맛 말고 단맛과 매운맛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쓴맛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특히 젊으신 분들이 쓴맛을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에서도 너무 매운맛, 단맛만 느끼다 보니까 인생 자체를 힘들게 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그 아이들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네. 다섯 가지의 맛을 모유를 먹이기 전에 다섯 가지의 맛을 어린 아기에게 태어난 아기에게 맛을 보게 한다고 해요. 그럴 때 이 쓴 맛을 어린 아기의 입에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쓴바귀를 이용을 한다고 했죠. 아, 그래요? 참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쓴맛을 착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의 그 모유를 통해서 정말 달고 맛있는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네. 굉장히 그렇게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재밌지 않아요? 네. 그 어린애한테 왜 그런 맛을 느끼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런 또 주기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뭐 우리도 한국에서 아까 우리 노래 잠깐 불렀던 것처럼 이 쓴바귀가 겨울 내내 이렇게 땅속에서 있다가 봄에 그 쓴바귀 그 뿌리나 작은 이파리에 아주 농축되어 있는 그런 영양소들 비록 쓰지만 네. 겨울을 이겨내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것들을 봄에 이른 봄에 캐내어서 그걸로 나물을 무쳐 먹을 때에 그 영양소가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한국 분들은 정말 정서적으로 이 쓴바귀 나물이 우리의 삶에 활력소를 주기도 하는 것 같고. 네. 쓴바귀가 네. 들어보니까 목사님 정말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예. 달콤한 일도 있고요. 그럼요. 네. 쓴 일도 있고요. 예. 정말 짠 일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네. 보면은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월절 잔치에 네. 이렇게 유월절 잔치를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나물을 이렇게 먹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 길을 가다가도 이건 나물은 아니지만 네. 마라의 쓴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런데 쓴 물만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곧 이어서 이제 엘림의 단물을 또 마시게 해요. 한번 쓴 물을 쫙 머금었을 때의 그 느낌 속에서 또 잠시 후에 단맛을 느낄 때의 그 감정하고 얼마나 그 차이가 많겠어요. 네, 말 그렇죠. 네, 단물을 마실 때의 그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은 더 느낌이 두 배 이상으로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쓴맛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네. 그렇게 단맛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네. 예. 아, 그 우리 쓴 여기 보니까 쓴박이는 정말 그 겨울에 겨우 내내 그 영양소를 함축하고 있는 것을 봄에 네. 채취해서 먹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잘 이렇게 활용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쓴맛을 좀 이렇게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쓴맛을 이렇게 쓴박이에서 제거하려면 좀 물에다가 네. 혹은 소금물 같은 데다가 우려내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데쳐가지고 바로 뭐 무치거나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너무 써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너무 써. 나무를 좋아하시는 목사님도 힘드셨군요. 네. 너무 쓰니까. 네. 네. 뭐 제가 촬영 나가서도 봉 PD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그냥 이 오만 인상을 다 띄우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정말 써요. 아, 정말 쓰구나. 쓰는데 뉴질랜드 쓴바귀는 사실 종류가 많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쓴바귀 종류가 사실 많은데 네네. 뉴질랜드의 쓴바귀 종류는 한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거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쓴바귀 종류를 봤어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가 뿌리를 위주로 먹던 쓴바귀는 여기서 좀 찾기 어려워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많이 있는 게 제일 흔한 풀 중에 하나거든요. 뉴질랜드에서. 네. 그 것 중에 뉴질랜드의 쓴바귀 중에 한 종류는 뭐냐? 버듬 쓴바귀라는 거예요. 네. 버듬 쓴바귀. 버듬 쓴바귀. 예. 네. 그 아마 이파리가 이렇게 조금 곧게 나서 버듬 쓴박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이거를 이제 맛있는 나물 혹은 네. 김치로 먹기 위해서는 네. 한 뭐 나물로 먹기 위해서는 데쳐야죠. 데쳐서 말려서 사용하면은 쓴맛이 거의 없어지고 네. 예. 그리고 말리지 않고 그냥 먹으려면 한 사나흘 정도 데쳐낸 것을 물에다가 담궈놔요. 네. 예, 물을 좀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갈아주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쓴기가 어느 정도 빠져요. 아, 그렇군요. 근데 쓴박이는 조금은 써야지 그래도 제맛이지. 너무 다 빼면 안 되겠네요. 너무 다 빼면은 네. 왜 쓴박이 답지가 않은 그런 이름값을 못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 해서 나물은 좀 쌉쌀한 맛에도 먹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요즘 사실은 들에 나가면 네. 쓴바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 거는 굉장히 연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거 채취해서 나물로 혹은 또 김치로 담그면 참 좋죠. 아, 그렇군요. 혹시 레이첼님은 네. 고들빼기 김치 좋아하세요?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고향이 네. 충청도라서 그러세요? 이제 그 때가 되면은 네. 이제 겨울에 김장할 때 어머니께서 고들빼기 정말 많이 해서 이렇게 쟁여놓고 내내 많이 꺼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와서 가장 그리운 것 중에 하나가 고들빼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는 예. 쓴바기도 쓰고 예. 고들빼기도 사실은 좀 쓴맛이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둘이 비슷한가 아니면은 사실은 네. 고들빼기도 네. 쓴박이 한 종류예요. 아 그래요? 네, 종류인데 한국에서는 뭐 지금 고들빼기는 뭐 비닐하우스나 농가에서 대량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품질도 참 좋아 보이고 아, 네. 모양도 다 똑같아 보이고 네. 뭐 사철 어느 때나 이렇게 프레시한 거 네. 또 먹고 싶으면 김치도 담궈져 있는 것도 어디서든지 다 팔잖아요. 네네. 그래서 먹을 수 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그런 한국에서 먹던 고들빼기 같은 거는 찾기가 야생에서 찾기 참 어려워요. 그렇군요. 대신 이제 네. 이 쓴바귀는 정말 많거든요. 아. 정말 많아요. 그러면 쓴바귀를 갖다가 고들빼기 양념으로 해서 네. 먹어도 똑같나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와,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는 항상 이 쓴바귀 김치가 항상 있어요. 항상 네. 뭐 이렇게 한번 김치를 담아 놓으면 뭐 5, 6개월 이상으로도 뭐 오래 저장해서 먹을 네. 수 있으니까 아우. 왜 쓴박이나 그 또 고들빼기 같은 거는 곰삭아야지 더 맛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저희도 이제 김치 한번 담가 놓으면 오래 저장해 놓고 먹고 사실은 이 쓴박이 김치를 해 놓으면 우리가 먹는 것보다도 이 나눠주는 누구 말대로 네. 뭐 나눠준다. 네. 뭐 제 아내로 이 표현을 하면 퍼준다. 뭐 퍼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참 네. 좋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저희가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분량이 더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김치 쓴바귀 김치 담을 때 많이 해요. 많이. 아 그러시구나. 네, 뭐 김치통에다가 한 통 네. 정도. 네, 정말 분량이 많네요. 네, 네. 그렇게 뜯으려면은 애쓰셔야 뭐 되겠어요. 애쓰야 될 것 같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네. 또 군락지를 만나면 오. 한 자리에서 그 정도도 이렇게 채취할 수 와. 있을 분량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목사님 눈이 이제 목사 남을 목사님이시니까 예. 보면은 막. 와 해서 막 다 이렇게 채취하시지만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하나하나 찾아가다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뭐 쓴바귀는 군락지를 이루어서 네. 자라기 때문에 네. 뭐 일반인분들도 쓴바귀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은 채취하기가 가장 쉬운 나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 뵙고 여태까지 그렇게 이렇게 입에 침이 고이는 거는 없었는데 오늘 진짜 쓴바귀가 고들빼기와 같은 그걸 말씀을 하시니까 예. 제가 입에 침이 고여요. 예. 옛날에 그 정말 먹었던 고들빼기 예. 맛이 지금 예. 막 생각이 나거든요. 네. 뭐 김치를 담으시려면 고들빼기 김치는 담아보셨다고 하시니까 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도전해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네. 하시고 나물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네. 가끔 이렇게 이제 오클랜드에 있는 우리 한국 분들이 하는 음식점에 가면은 네. 이 쓴바귀를 나물로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럴 때마다 아 귀한 건 만났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맞아요. 네. 나물 음식이 실제로 나오면 굉장히 네. 반갑고 이게 귀해요. 네. 이제 여기서는 스테이크, 고기 같은 종류를 많이 접할 수 있고 뭐 소세지 같은 건 많이 접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신선한 나물 같은 것은 본인이 정말 알아야 채취를 하고 또 그만큼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또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라서 네. 시금치 뭐 이렇게 흔한 거 빼고는 네네. 예 이런 건 정말 귀하죠. 올라와 있으면. 그리고 일반 그 마트에서 파는 나물이나 채소들은 네. 더 달게 더 연하게 자꾸 이렇게 농장에서 만들어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쓴바귀는 쓴 자체로 있어서 아까 뭐 쓴 것이 우리가 입맛을 돋군다라는 네. 그런 말도 말씀도 드렸지만 네네. 사실은 그 우리가 뭐 입맛 돋구기 위해서만 이 나물을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들빼기 맛이 뭐 밥 많이 먹기 위해서 흰쌀밥에다가 네. 고들빼기 김치, 쓴바 김치 하나 탁 올려서 먹으면 네. 뭐 밥 한 그릇 금방 뚝딱이잖아요. 맞아요. 금방 없어져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쓴바기 김치나 고들빼기 김치가 꼭 그러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에요. 네.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건강 문제예요. 건강 문제. 그러니까 쓴바기가 항암 네.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쓴바기를 채취해서 보면은 하얀 그 진액이 이렇게 나와요. 네. 꺾으면은 네, 네. 뿌리에도 그렇고 또 이 이파리에도 그렇고 네. 그런데 제가 로투루아 있을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남편분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아프셨는데 그분 암 환자고 네. 또 하나는 뭐냐 장에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계속 출혈이 나는 거예요. 네. 장 출혈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서도 도무지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돼. 근데 이 부인께서 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님 민들레 좀 많이 있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남편분을 민들레 뿌리를 캐서 요구르트와 같이 이렇게 주스를 만들어 줬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구멍 났던 장이 막혀 메워졌다는 거예요. 네. 의사들도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좀 도움 주려고. 민들레 군락지를 찾아서 갔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게 민들레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들레인데요? 그랬더니 나는 이거 아닌데. 아, 네. 그래서 뭘 그래서 캐 드셨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네. 민들레가 아니고 쓴바기를 이렇게 많이 드셨던 거예요. 아, 네. 물론 민들레도 좋지만 민들레하고 쓴바기와는 좀 거의 성분이 많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쓴바기를 통해서 그렇게 효과를 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이 쓴바기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또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당뇨하고 또 혈압 문제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쓴바기는 당뇨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을 위해서 또 이 쓴나물을 좀 많이 우리가 식탁에 올리는 것이 각 가정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쓴바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채취해서 요구르트랑 그냥 갈기만 해도 그냥 네네. 마시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뉴질랜드에 줄리아라고 하는 키위 여자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의 홈페이지도 있고 또 책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네. 그분은 늘 이렇게 야생풀을 주스로 먹는 방법을 참 많이 소개를 해요. 아, 그렇군요. 건강을 위해서. 네. 그분도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심플하네요. 네, 채취해서 닦아서 예. 그냥 이렇게 예, 요구르트랑만 갈아서 먹으면 예. 예, 되는 거니까. 그럼 한국 요구르트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뉴질랜드 요구르트를 사용하나요? 그거는 뭐 마음대로. 본인의 식성대로. 그렇죠. 예, 식성대로. 네.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조리법이 이렇게 정말 고들빼기 김치 담그듯이 해서 이렇게 삭혀서 이렇게 먹을 오랫동안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 이렇게 심플하게 요구르트랑 그냥 갈아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나물로 무쳐서 네. 먹을 수 있는 방법도 네네,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나물 말려서 네 나물로 네. 묵나물 만들어서 네. 오래 보관해서 또 조금씩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나물 목사님 만나면서 네. 제가 좀 이렇게 영특해졌어요. 네. 그래서 나물의 나물들은 사용법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예, 말려서 저장해서 이제 꺼내서 다음에 먹을 수도 있고, 네. 네. 뭐 된장이나 고추장에 묻혀서 먹을 수도 있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쓴바기도 된장국이 될 수 있지요. 뭐 안 될 거는 없죠. 네. 그런가요? 네. 지금 저하고 나물 공부를 네. 하셨던 네. 부부가 계셨는데 네. 그분들은 나물을 여러 가지를 다 넣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된장국을 끓이는데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여러 가지로. 물론 이제 쓴바기가 된장국이나 또 된장찌개에 끓여지면 쓴 맛이 강하게 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예.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겠네요. 예, 예. 살짝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우리 순박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그 영향이 또 있겠죠. 순박이 네. 가지고 있는 영향이요. 네. 예,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양학적으로는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런 비타민도 많고 네. 또 칼슘도 많고 네. 칼륨도 많고 또 그런 미네랄이 여러 네, 네. 것들이 이렇게 네.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남영균 목사님 모시고 쓴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고들빼기와 너무 성분이 같은 그 쓴박이를 활용해서 나물도 무쳐서 드시고 예, 또 뭐 김치처럼 담가서도 드시고 예, 여러 가지 이제 항암 효과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네. 예. 감사드리고요. 예. 네. 자, 음악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참가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뉴질랜드 교민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나눠볼 건데요. 오늘도 또 고민상담 이제 첫 번째로 사연이 왔어요, 목사님. 네. 예, 제가 그 사연을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목사님 좋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성경을 보다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에 대해서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담임 목사들은 외부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 외에는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도 않고요. 왜 성경 공부는 목회자만이 하셔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궁금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몇 번 외부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조금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충족된 만큼의 이해는 안 되고 있는데요. 아,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내 오셨어요. 네. 예. 오늘 상담 내용은 상당히 묵직한 그런 내용이네요. 아,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사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굉장히 이게 신앙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시점이 있어요. 네네. 네. 이제 그런 시점에서 다행히 교회에서 그때 프로그램으로 이런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때면은 예. 거기서 충족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1년에 몇 번 시즌이 있잖아요. 네. 예, 그 시즌을 놓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궁금해서 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뭐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여쭤본 적이 저도 있었던 생각이 나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 이분도 이 사연을 보내신 분도 아, 이런 궁금증이 있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든요. 네. 네. 오늘 이 내담자의 그 상담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목사님들이 외부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시지라고 하는 그 궁금증.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목회자 외에는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 진행하는 것을 그다지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뭐 그런 두 가지의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저도 목회자지만 가끔 보면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목회자들이 왜 꼭 당신의 권위만을 내세워서 다른 외부의 거는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신의 가르침이 있는데 자꾸 당신의 가르침은 받지 않고 외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조금 자기 당신의 권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뭐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하는 것도 충분한데 뭐 저렇게 뭐 다른 일에는 열심히 안 하면서 왜 밖에 것에 또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할까 그런 또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부딪히다 보다 보면은 아 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커지면 또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이 내담자의 경우에 있어서 정말 예, 감사하고 또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네. 또 깊이 읽게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네. 그 자체는 네.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또 칭찬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또 될 수 있으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인데 그리고 또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거기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일은 뭐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왜 목사님들이 외부의 것을 참여하지 말라고 하느냐 또 혹은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은 수학이나 과학 같은 그러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뭐냐면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 네. 성경은 해석과 올바른 적용이 필요한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잘못됨으로써 신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 확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죠. 예, 네. 목사님들이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양떼들에게 바른 것을 먹이려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모습이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해석과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리적인 차이가 확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기독교 교파들이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뭐 침례교 뭐 이런 여러 교파들이 갈라지는 이유도 바로 약간의 그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어떤 거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인정하고 해줌으로써 그 교파의 문제는 이제 뭐 별 어려움 없이 나가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그릇된, 예. 그릇된 그러한 이제 해석이 나타나면 네. 바로 이제 이단이 생기고. 잘못된 해석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예. 그런 것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 방법이 많은 이단들이 이 기존 신자들에게 접근해 올 때 쓰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은 방법이 바로 성경 공부라는 네. 방법으로 네. 접근을 하거든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뭐 동네 전봇대에도 뭐 무료 성경 강좌 네. 무슨 무료 무슨 성경 신학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막 많이 붙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것이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커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신학교도 아니다. 왜? 어디 신학교나? 무료로 뭐 가르쳐주는 데가 있대. 그래서 그래? 그래 참 감사하네. 열심히네.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오늘날 제일 큰 무리들이 뭐냐면 그 신천지라고 하는 네. 그 이만희 씨가 네. 그 이끌어가는 신천지 집단들이 그 무료 성경 신학 뭐 성경 공부 이런 거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주 큰 네.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네, 네. 그리고 뭐 이 오클랜드에서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던 로토루아에도 그렇고 가끔 보면 그 구원파라든가 또 지방교회라든가 여호와의 증인들 네. 이런 사람들이 뭘 가지고 접근을 하면 다 성경 공부 가지고 접근을 해와요. 네. 근데 이제 기존 신자들은 성경 공부라고 하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무슨 문제야? 라고 이렇게 아무런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네. 성경은 굉장히 합리적인 뭐라 그러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개인에 따라 진짜 그 해석 능력 해석이 좀 더 다 다르잖아요. 예. 개인에 따라서. 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잘못된 성경을 접하게 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안에 그것이 갇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오클랜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분명하게 검증된 목사님들이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에 올바른 성경 해석학 해석 방법을 다 배우신 분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해석해 나가고 적용해 줄 때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서는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이민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를 경계하라라고 네. 하는 첫 번째 이유고 네,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들이 다 각기 정통한 신학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목회 철학이나 양육 방법은 각기 네. 다 달라요. 네, 네. 다 다르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만약에 성경 공부 모임에서의 가르침하고 담임 교회 안에서의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나 또 양육 방법하고 만약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이제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와서 당신의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밖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적용을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 두 번째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교회 밖 성경 공부 리더들의 그 성경적 리더십이 검증이 되신 분들이냐 하는 것이죠. 네네. 사실 저도 목사지만서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할 때는 우선적으로 뭐 하지 말라 하라 그런 말은 차선이고 먼저 뭐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신데요? 라고 물어봐요. 네네. 만약에 그 밖에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모임의 리더자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건강한 리더라고 하면은 뭐 가라고 하지 못 보낼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네. 네. 만약에 그냥 무턱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그거에 목사의 독선이고 또 목사의 어떤 자기 권위의식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분명히 검증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네. 저도 한국에서 사실은 한국에는 전에는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 공부 그룹이나 뭐 부흥회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다 찾아다니고 네. 다 찾아다녔죠. 네. 저쪽 교회에서 하면 이쪽 교회에서 네. 같이 가지고 또 이쪽 교회에서 하면 저쪽 교회도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참 그런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네, 맞아요. 어느 해 때부터는 이제 네. 그런 것이 싹 사라지고 우리만 내 교회만 이렇게 개교회 위주로 막 네.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튼 밖에서의 성공 공부 리더가 분명히 검증 되신 분이라고 하면은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서로서로의 어떤 자격지심 조금 내려놓고 이게 서로 이렇게 해결하면 좋지 않겠나. 지금 내담자께서 네, 내담자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정말로 제 개인적인 바람은 구별해서 보고 구별해서 듣고 이제 구별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본인이 구별해서 들으려고 해야 하고 어떤 자리에 있건 구별해서 보려고 해야 할 때 저도 구별 능력이 생기지 그냥 그 좋은 말씀이라고 다 이렇게 밖에서 제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구별해서 듣지 못할 때는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굉장히 더 친절할 수 있고 너희들의 마음을 더 잘 만져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 깊게 사귈 수가 있을 수 있다. 엄마 생각에는 정말로 이렇게 너희들 교회 안에서 너희들을 케어하시는 선생님께 예.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상의하고 물어보고 엄마나 아빠한테 그런 부분을 꼭 상의하고 물어봐야지만 된다고 말을 해줘요. 예. 예. 아주 중요해요. 네네.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어느 부분의 클럽에 가, 그 어떤 그 모임에 가서 네네. 그것을 하게 되고 하면은 한 방울 한 방울 잘못 맞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느 날 어떻게 변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내담자의 지금 상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서 있었던 그런 일인데 그 어느 교회의 성도분이 성경 공부를 외부에서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몰래 해요. 아, 네.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데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목사님이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아 좋네요. 또 아 이건 안 되겠는데요. 하고 어떤 어드바이스를 주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게 되면은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하고 성도하고의 이 보이지 않는 약간의 신뢰성이 깨진 상태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이상하게 안 하시려고 그래. 그리고 목사님은 또 뭐라고 이제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놓고 막상 해놓으면 또 참석도 안 해. 이게 뭐예요? 서로 성도와 목회자 간에 서로가 이게 신뢰가 이미 깨져 있다는 얘기죠. 네네.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밖에서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밖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하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한번 솔직히 여쭤보시고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분석해보고 참석하라 마라를 얘기해주면 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든지 본인의 입장을 솔직히 밝혀가지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네. 어떤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예. 부부간에도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질문이 네.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를 꼭 담임 목사님들이 꼭 해야 되느냐 네네. 아니면 목회자들이라 해야 되느냐 평신도는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느냐 왜 그거를 목회자들은 좀 이렇게 껄끄럽게 생각을 하느냐 그런 질문을 또 같이 했죠. 네. 물론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워오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네. 그래서 신앙관도 좋고 또 삶도 참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훌륭한 뭐 성경 교사로 쓰일 수 있겠죠. 또 그런 분들 중에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네. 분명히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활용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근데 무조건 목회자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네. 여기서도 이제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평신도 성경 리더자에 대한 어떤 검증 문제를 확실히 못했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성경 공부라는 것이 꼭 뭐 본문에 있는 성경을 막 분석하고 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는 프로그램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수준도 각양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 정도에 맞게끔 평신도들을 목사들이 훈련을 시켜서 그걸 오히려 평신도들에게 맡겨서 또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해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평신도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랑 예. 단독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예. 알게 모르게 부담이 있을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보다 신앙의 선배님이신 이제 좀 더 예. 깊이 있는 성도께서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마음의 문을 열고 그거 당신의 예, 예. 삶에 대한 네, 이야기도 네. 뭐 진득한 걸 내놓고, 네, 내놓고 예.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요. 그 안에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성경의 구절이라든가 그런 것이 훨씬 더 깊숙하게 마음에 자리 잡고 그것을 또 붙잡고 살아가기도 하고 이런 그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목사님께서는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대일로 다 이렇게 가르치실 만큼의 그 시간적인 여유와 그런 게 또 많지 않으시잖아요. 많지 않죠. 네네.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신앙의 성숙도 성숙이 잡히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또 양육을 해주시면 거기서 또 배우는 그 신앙의 깊이가 또 저도 느껴지고 네. 저도 또 양육을 해보면은 또 저도 모르게 더 업그레이드 되고 네. 그런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하여튼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결론적으로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성경이라는 자체는 공부하기 위해서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해줄 수 있는 성경 공부 리더자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또 밖에서의 성경 공부 문제는 담임 목사님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해서 하면은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아마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목사님도 뭐 응원해 주실 것이고 광고로 가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네. 심지어 저는 그랬어요. 네. 밖에서 한다면 등록비 있어요? 있으면 교회에서 지불해 드릴게요. 네. 이 정도로 네. 좀 대화가 가장 필요하고 신뢰성을 잃지 않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도 정말 훌륭한 평신도 성경교사들을 많이 세워서 또 다른 또 더 어린 성도들을 양육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괜히 그냥 담임 목사님들이 이런 자기 당신의 권위의식 때문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 해결하면 이분의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게 상담 내용이 주제가 좀 묵직했지만 이렇게 예. 목사님께서도 잘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서 네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 네. 감사드리고요. 예, 음악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 예, 예,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의 가시 정말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며 우리 기쁨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영균 목사님 모시고 이제 신앙 상담 이야기까지 다 상담 받아봤는데요. 아, 정오에 만나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SPM 방송국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아하 정오에 만나요를 선택하신 후에 청취자 게시판이나 사연 편지함에 궁금하신 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spmtv@spmtv.kr 또는 카톡 아이디 spmtv로 글을 남겨 보내주시면은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청취자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오늘 월요일이고요. 여러분들 한 주 시작되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일주일을 잘 승리하시는 삶 살아나가시기를 레이첼이 바라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 우리 월요일에는 남영근 목사님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이첼님도 네. 한 주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다음 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